청년강국의 상징인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에 영웅청년 위훈 기념비가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백두대지에 솟아오른 영웅청년 위훈 기념비는 백두산 영웅청년 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는 청춘 기념비입니다. 영웅청년 위훈 기념비 준공식이 29일에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는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돌격대원들, 폐감군 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